계속하신 길은 영광의 길이었기에 이 몸은 돌아서서 눈물을 감추었어. 가신 뒤에 제가 알 것도 님의 즐거움이 넘칩니다. 께서 가신 길은 빛나는 길이 없기에 태극기 손에 들고 마음껏 흔들어서 오시는 님의 뜻은 등불이되어 눈보라가 날리는 차가운 밤하늘에 달과 별 문 잠그고